12과 날씨. 듣기 1. 다음은 세계의 내일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쿄입니다. 도쿄는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상 5도, 최고 기온은 영상 8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은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스크바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는 오전에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져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최고 기온도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찌민의 날씨입니다. 호찌민은 오전에는 맑지만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듣기 2. 1. 우리 내일 단풍 구경 가요.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온대요. 그래요? 다음에 가야겠네요. 네, 다음에 갑시다. 2. 창밖 좀 보세요. 눈이 와요. 와, 첫눈이 오네요. 많이 오는데 눈이 곧 쌓이겠어요. 오후에는 길이 많이 막히겠네요. 3. 밖에 날씨가 어때요? 아직 좀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3월인데 날씨는 봄 같지 않아요. 4. 와, 정말 덥네요. 네, 이번 여름은 참 덥지요? 조금 더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죠? 네, 그럼 더 더울 거예요. 듣기 3.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내일은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은 10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5에서 3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과 비옷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가 그치고 맑겠습니다. 기온도 많이 올라가서 아침 기온이 26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에는 33도로 아주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발음. 1. 호찌민은 맑겠습니다. 2. 비가 그치고 맑겠습니다. 3. 내일은 맑고 모레는 비가 오겠습니다.